순 없었어. 버렸어 모든 감정을 지웠어. 널 했어 지울 수 없어서. Let me free. 내 맘이 안쓰러워서. Let me breathe. 이대로 살면 돼, 숨 쉬면 돼, 살아있기만.